TOPS 뉴스. 2021년 학예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 학기 중에 근로를 진행 중인 학생이나 집중 근로 기간에 계절 학기를 수강하는 학생 및 현장 실습 신청자는 선발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엠블런 공모 안내입니다. 공모 기간은 5월 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개최 의미 및 비전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엠블럼을 디자인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사무국 신구세 문의 바랍니다. 제9회 한중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가자는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새로운 시대의 교류활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브루타 디베이트 대회에 온라인 청중 패널로 참가할 한양대 학부생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청중 패널은 5월 28일 대회 당일 줌을 통해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토론 및 경품 추천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패널은 선착순으로 80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남학술정보관에 문의 바랍니다. 백신 휴가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2일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대기업에선 유급 휴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그렇지 못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서 백신 휴가를 보장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손정민 씨 실종 당일 강에 잠겨 서 있는 사람의 형태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위를 파악 중입니다. 이에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너무도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증인들이 다수 출연했다며 경찰이 자신의 아들을 한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손현 씨는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CCTV와 한강 순환 구조대 등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음에도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문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1%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신상아 교수팀에서 약 9년간 40세 이상 남녀 11만 92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공개된 논문에 따르면 모든 원인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특별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수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하루 6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0에서 1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은 대부분 1년 후에도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본 연구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코하마 시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무증상 경증 환자의 96%, 중증 환자는 전부가 최초 감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화항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증 환자였던 사람은 80에서 90%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체 수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백신 역시 1년 정도의 간격으로 재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담당 교수는 답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술,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 H, UBS.